독학으로 그림을 익혀 대회에서 상도 받고 만화가가 되라고 제안도 받았던 박지윤. 과학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그걸 토대로 뭔가 만드는 것을 좋아했던 속정 깊었던 쿨가이 김건우. 4월 9일 아빠에게 딸이자 아들이었고 애인이면서 친구, 세상의 모든 것이었던 박채연. 4월 10일 디자인을 배워 엄마에게 장롱을 디자인해 선물하겠다고 했고 뭐든 스스로 야무지게 잘하던 김주아. 4월 15일 언제나 건강하게 자라주었던 아들, 잔소리할 필요가 전혀 없던 착한 아들 전현탁. 4월 16일 언제나 학생들을 우선으로 생각하신 김초원 선생님. 소방관이 꿈이었고 깔끔한 성격에 남에게 피해주는 일은 절대 안 하던 김대현. 4월 18일 시와 소설을 썼고 친구들의 고민을 잘 들어주던 정지아. 4월 19일 초등학교 때 점토 교육 강사 자격증을 딸 정도로 만들기를 좋아했던 김민희. 구원이 없는 곳에도 박종필은 있었다. 언제나 약자들과 함께 하신 박종필 감독님. 4월 21일 배려심 많고 온순한 성격이었고 특수부대 군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던 김민성. 4월 22일 친구들의 고민 해결사 오케이걸 김수경. 볼링부의 우상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김민지. 부모님께 영혼의 안식처 책 읽기와 글쓰기를 좋아하던 독서왕 김윤수. 4월 23일 애교 많고 다정하고 속 깊었던 아들, 집안의 꿈과 희망 꿈돌 준영 오준영. 4월 26일 엄마 삶이 전부 한의사가 꿈이었던 김혜화. 엄마 아빠의 땀 위에 우리 집이 서 있다 며 늘 부모님의 건강을 빌던 이한비. 4월 29일 유치원 때부터 거실 시계를 보고 혼자 유치원차를 타러 갈 정도로 손 갈 데 없이 스스로 자라던 고하영. 4월 30일 세계 곳곳을 바람처럼 누비며 일하고 싶어 했고 어머니랑 농구하는 것을 좋아했던 곽수인.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카 세월을 아니에 정미이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카 세월을 아니에 풍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찬미공주입니다. 찬미공주, 조카 세월을 아니 찬미입니다. 조카 세월을 아니 풍주입니다 했으면 조카 세월을 아니 찬미공주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노래방 마이크를 샀는데 마이크 잡을 시간이 없는 거야. 티켓팅하고 이러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좋아지네요. 과연 내가 걸을 수 있을까? 체력도 그렇고 기도 제목을 하나 가져가야 되는데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나? 원더우먼인가? 본인의 건강만 챙기세요. 건강해야 뭘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건강을 챙기려면 가지 않는 게 맞는 말이에요. 약을 받았는데 한 봉다리 주셨어요. 굳이 먼 곳에 가서 가야지. 평생 가고 싶었던 곳이면 그치. 몸은 점점 늙고 있어. 잘 다녀오시고.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들이 4주기를 맞이하여 함께 기억하고 행동해 주신 분들에게 드리는 글을 소개합니다. 4년 전 2014년 4월 16일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일, 공부, 여가생활 등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끝까지 그랬어야만 했습니다. 2014년 4월 15일 안개가 짙어 배가 출항할 수 없다고 했다. 출항을 못하면 수학여행이 취소될 수 있다는 말에 제발 갔으면 좋겠다며 기도했다. 다행히 출발을 하게 되었고 배 안에서 간단한 게임을 하고 불꽃놀이도 보고 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밤늦게 잠에 들었다. 2014년 4월 16일 아침을 먹는데 식판에 담긴 국물이 기운 것을 보았다. 파도 때문에 그런 줄 알았다. 그러다 갑자기 배가 기울었고 나와 친구들은 기운 방향으로 떠밀려갔다. 다 같이 구명조끼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서로의 구명조끼끈을 단단히 묶었다. 안내 방송에서는 계속해서 구명조끼를 입고 방 안에서 대기하라, 움직이지 말라, 단원고 학생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하지만 전기는 나가고 배는 더 기울고 급기야 물이 창문을 통해 배 안으로 들어왔다. 물이 턱 밑까지 차올라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문이 머리 위에 있어 나가기가 쉽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 도와가며 먼저 한 명이 복도로 나가 다른 친구들을 끌어올려주기로 했다. 저마다 친구에게 자기 어깨를 빌려주었다. 밟고 나가라고. 나는 그 방에서 마지막으로 나갔고 비상구 쪽에는 아직 친구들이 있었다. 혜경은 우리 보고 바다로 뛰어들라고 말했다. 두려워서 머뭇거리던 중 갑자기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자 바다로 뛰어들어 탈출하였다. 처음에는 배가 금방 되돌아갈 줄 알았다. 창밖을 보다가 철근과 컨테이너가 둥둥 떠다니는 걸 보고 심각성을 느꼈다. 반장이 우는 아이들을 진정시켰고 우리는 모두 구명조끼를 입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창문은 점점 바다에 잠겼고 전력이 끊기고 방 안은 어두워졌다. 친구들이 겁에 질렸고 죽기 싫다는 말과 함께 울기 시작했다. 반장은 아이들을 진정시켰다. 기다리면 구조될 것이라고. 만약 아무도 오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탈출하자고 했다. 문은 우리 머리 위에 있었고 발판이 없지만 바닷물이 차면 구명조끼 때문에 몸이 떠오르니까 그렇게 나가자고 했다. 조금씩 새기 시작한 바닷물이 순식간에 차올랐고 우리가 몸을 기댄 캐비닛이 무너졌다. 몇몇 친구들은 캐비닛에 갇혀 보이지 않았고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방 밖으로 나온 우리는 비상구로 향했다. 바닷물이 턱까지 차오르다가 파도가 몇 번 치더니 비상구가 완전히 물에 잠겼고 배 안쪽으로 몸이 휩쓸려갔다. 살기 위해 복도 손잡이를 움켜쥐고 앞으로 갔다. 밖에 있는 혜경에게 구해달라고 손을 뻗었지만 잡아주지 않았다. 뻗은 손끝에 공기가 느껴지는데 구명조끼 부력 때문에 비상구 문턱에 걸려 나가지 못해 벗으려고 했지만 풀리지 않았다. 파도가 빠져나가면서 나는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저희가 이렇게 대자보를 작성하게 된 이유는 세월호 생존 학생 모임 메모리아의 시작을 알리고 2014년 4월 16일 별이 된 친구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저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세월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쓰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생존 학생 모임 메모리아는 생존 학생들이 겪어온 참사와 그 이후를 되짚어보고 기억하며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나아갈 길에 대해 서로 생각을 나누고 활동하고자 만들어진 생존 학생들의 모임입니다. 세월호 참사라는 사건이 일어난 지 4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배 안에 있었고 이제는 우리 옆에 소중한 친구들과 인연들이 없다는 사실이 어쩌면 믿기 싫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건이 있기 전 4월은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아름다운 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4월은 아름다운 뿐만 아닌 벚꽃에 피고 짐이 씁쓸하고 슬프기도 한 달이 되었습니다. 지난날의 봄이 지금의 저희에게는 똑같은 봄이 아니게 된 것이지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만약 친구들이 살아있다면 지금의 저희처럼 대학생활을 즐기며 매일같이 친구들과 새로운 추억을 쌓으며 지내겠지요. 봄이 오면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도 시간 내어 꽃구경을 가고 여름이 오면 바닷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가을이 오면 저마다 옷을 갈아입는 나무들을 보고 겨울이 오면 첫눈을 기다리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들었던 촛불의 힘으로 지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대한민국의 정권이 바뀌었고 그 시점부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새로운 시작점을 맞이하였습니다. 사고 이후로 4년이 흘렀지만 아직 제대로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밝혀질 때까지 함께 들었던 촛불을 커뜨리지 말고 서로 손을 잡고 불빛이 약해지면 서로의 불씨를 나누어주고 다시 불을 지피면서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생존자라는 이름보다 또 한 명의 시민이자 인연으로서 여러분들과 계속 함께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2014년 4월 16일의 진실이 반드시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과 갑자기 이별해야만 했던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이별하게 된 우리 친구들과 인연들께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멈추지 않고 행동할 것입니다. 4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가슴 따뜻한 위로와 감사한 인연들의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들도 같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저희들도 그러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월호 생존 학생 모임 메모리아. 2014년 4월 15일 안개가 짙어 출항이 지연됐다. 수학여행을 갈 것이냐 가지 않을 것이냐는 의견 속에 출항이 결정됐고 친구들과 안개를 보며 혹시라도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반 수학여행의 설레임 반으로 배에 탑승했다. 2014년 4월 16일 점점 기울어져가는 배 안에서 인정하기 싫지만 받아들이기 무섭지만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흩어진 가방과 캐리어 사이에서 핸드폰을 찾았다. 엄마 아빠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통화 버튼을 누르고 몇 번이고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을 했다.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배가 기울수록 먹통이 되어가는 핸드폰을 붙잡고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할까 말까 수천 번 고민하다 입 밖으로 그 인사를 건네면 정말 마지막이 될 것 같아 하지 못한 채 혹시라도 나를 발견했을 때 내가 누군지 알 수 있게 주머니 속에 핸드폰을 챙겨 넣었다. 그 후 친구들과 힘을 합쳐 기적적으로 바닷물이 차오른 방에서 탈출하고 복도로 나와 한 명씩 바다로 뛰어들어 탈출했다. 하지만 친구들이 나오는 도중 갑작스럽게 바닷물이 차올랐고 분명 방금 전까지 뛰어내릴 준비를 하던 친구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기우는 소리가 들리다 5초 정도 후에 쾅 소리가 나며 배가 기울었다. 몸이 뒤쪽으로 쏠리자 반사적으로 몸을 숙였지만 누가 잡아당기는 것처럼 뒤로 몸이 제껴져 문을 통과해 옆방으로 날아가 벽에 부딪혔다. 놀란 친구들에게 괜찮다고 말을 했지만 피가 난다는 말에 친구가 보여준 거울을 보니 왼쪽 얼굴이 피투성이었다. 놀란 친구들을 몇몇 친구들과 진정시키며 서로 옆에 옹기종기 붙어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꽤나 침착했지만 심장은 몸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뛰고 있었다. 디딜 곳이 없어 경사가 심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친구들과 구명조끼를 꺼내 입고 기다렸다. 해경이 도착했을 즈음 위쪽에 고정되어 있던 캐비닛 하나가 빠지면서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 벽에 있던 친구들을 깔아뭉갰다. 헬기 소리가 들리고 로프를 타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보여 친구들이 깔렸다고 도와달라고 소리쳤지만 시간이 지나도 우리를 구하러 들어온 사람들은 없었다. 시간이 더 지나 벽과 바닥 사이의 틈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들어왔다. 50인실, 다인실에 물이 다 차는데 10초도 걸리지 않았다. 생존 학생들의 모임이 메모리아라는 메모리아 생존 학생 모임 메모리아 365일 366일 다시 365일 한 다음에 바로 1일 2일 3일 4일 해서 지나왔는데 다시 365일이 하나 더 생겼어요. 그리고 네. 6일이 됐어요. 세월호 참사가 4주기를 지나고 처음 방송을 하는 건데 기분이 그러네요. 안산 합동 분향소에서 연결식 그쵸. 하고 이제 합동 분향소 정리한다고 해야 되나요? 기사에는 철거로 나오더라고요. 그날 딱 지나고 나서 이제부터 네. 진짜 시작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주기 네. 연결식 정부랑 같이 한 거였잖아요. 이제부터 시작이 맞는 것 같긴 해요. 정부랑 같이 한 적이 없었고 그쵸. 박근혜 네. 와달라 그랬더니 진도 혼자 가고 자유한국당은 불참했잖아요. 대한민국 헌정 수호한다고 국회의원 그 로비에서 쇼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들의 정체는 뭘까요? 특조이 정말 잘 돼야 되는데 예. 단식 아, 황전원 아, 네 황전원 황전원과 이동곤 1기 특조이 때 자한당 공천받는이라고 사퇴해서 나갔다가 예. 다시 들어와서는 해수부 문건대로 다른 자한당 추천 사람들과 함께 나 못해 이러고 나갔던 사람이죠. 그 전에 조윤선하고 해수부 사람들하고 호텔에서 만나서 예산 축소 얘기했던 사람 같이 갔던 사람이 황전원이었어요. 또 추천받아서 한다는 게 그냥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아, 민망하지 사퇴하고. 않은 거지. 노이즈 마케팅이든 뭐든 어떻게 세월호를 가지고 노이즈 마케팅을 할 생각을 해. 선체조사위원회 이동고는 4년 전에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에서 자유항주 모형 실험 했는데 세월호가 갖고 아. 있는 상황에서는 갑자기 그렇게 쓰러질 수도 네. 이런 결과가 안 나온다고 4년 전에 그 실험 아. 한 걸 알고 있던 침묵하고 있던 그 선체조사위원회 사람. 아, 그래서 문구가 진실 은폐 이동곤 조사 방해 황전원 즉각 사퇴하라고 네. 문구가 그렇구나. 아, 진실 은폐와 조사 방해. 계속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조금씩 느리게나마 바뀐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은 이번에 돼서야 공중파에서도 세월호 사주기라고 얘기하고 언론이 오버낸 거 반성하고 MBC에서도 네. 나오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2기 특조위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마지막 예.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죠. 기회. 그러니까 이때를 잘 해서 나가야 되는데 버티고 있습니다. 드러난 사람이 황전원이겠죠. 세 명 추천한 거 맞죠? 자유한국당에서. 아무튼 다시 시작이다 이 얘기를 네, 하려고 그랬는데 그쵸. 너무 길게 왔네. 비록 합동 분향소는 정리가 됐지만 다시 시작이다. 사주기를 맞이해서 나온 영화 그날 바다. 그날 바다. 다들 참여했죠. 네, 네. 어떠셨어요? 저는 대충 예상은 했었죠. 그렇죠. 파파이스에서 나왔던 얘기가 네. 그 진실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인데 저는 사실 파파이스를 안 듣는 사람이라서 네. 충격적이었죠. 에이아이스가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거구나라는 처음 또 알게 됐어요. 그런데 왜 정부가 자꾸 잘못된 것을 발표를 했으면 굳이 시작부터 진실된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하지 못한 거 보니까 왜 그랬을까? 진짜 왜만 남는 것 같아요. 진짜 왜? 배가 갑자기 45도로 확 비틀어지면서 사람들이 튕겨져 나가잖아요. 네. 무방비 상태로 바다로 휙 날아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미수습자 5분 중에 한 분 양승진 선생님이에요. 네. 제일 충격적이었지. 한 명이 바다에 빠졌다는 얘기는 알고 있었거든요. 다른 분들은 원래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번에 처음 안 사실은 양승진 선생님이라는 얘기를 듣고서 구조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수습자분 중에 한 명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아 절망스럽다 그랬을까?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날 바다가 1년 전에만 나왔어도 네. 별로 효과가 없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김어준하고 미친 김 감독을 음모론이라고 그랬을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로운 정부와 맞닥뜨려서 2기 특조위 이제 좀 다시 시작되고 하는 게 모든 기운이 정말 이거 다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 황전원하고 이동곤 때문에 기분 나쁘지만 잘 될 거라고 봐요. 근데 너무 힘들게 하네 그 사람들이. 빨리 사퇴! 끊임없이 그렇게 진실을 알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그쵸 많죠. 생각이 또 세상에. 또 비해서 또 그 사람들을 방해하고 음해하는 세력들도 엄청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그 사람들 뭐 때문에 그러는 건지.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 그쵸. 해피와 국정원을 위한 거 아닐까요? 아니야? 아무튼 진실이 이기길 바랄 뿐입니다. 그날 바다 영화를 보면서 사고가 왜 일어났고 왜 수습을 못했고 그 원인이 뭐냐 그것만 계속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따졌는데 영화 보고 나서는 생존자 아이들, 생존자들한테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더라고. 생존자 아이들 얘기하니까 4월 14일 토요일에 네. 광장에서 문화제가 있었잖아요. 촛불 나눠주는 부스가 있었어요. 뛰었다가 30cm 정도 벽에 부딪혀서 떨어졌다는 그 친구가 촛불을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초 켜져 있는 거 가져간다 그랬더니 아이 됐다고 새 거 가져가시라고. 아닐 수도 있겠죠. 공연 얘기 참미공주? 네네. 안산 순례길 올해 안산 국제 거리국 축제가 5월에 있는데요. 이제 사주기 4년차 네 번째 순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안산 순례길이라고 하는 것은 안산 국제 거리국 축제라고 하는 공연 예술 축제 속의 하나의 프로그램인데요. 안산이라는 도시를 걸으며 세월을 몸과 감각으로 기억하고 사유하고자 2015년부터 시작된 도보 순례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5월 6일 일요일 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할 예정이고 출발 장소는 안산역, 그러니까 지하철 4호선인데요. 안산역에서 출발하고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저도 지난 2년 동안 참여를 했었었는데요. 매년 순례에 느끼는 바가 또 다르게 또 연출이 되고 기획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올해 또 가면 좋고 또 한 번도 가보지 않으신 분은 이런 순례길을 통해서 좀 더 기억하고 행동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이상으로 참가 가능하다고 해요. 오랜 시간 동안 걷기 때문에 좀 힘들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공연예술축제 지역이라고 하는 동시대에 갖고 있는 시대정신과 융합이 되어 있는 하나의 어떤 획이라고 느껴졌어요. 참 잘 만들어진 기획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참여하는 작가나 연출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 50명 이상이 참여를 하고 배우분들 포함해서요. 진행하니까 프로그램을 함께 몸소 체험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작년에 참가했었는데 네. 재밌었어요. 좀 남달랐죠. 힘들었어요. 순례라고 하는 게 이렇게 좀 힘든가 봐요. 놓친 내가 다 됐어요. 어쨌든 황전 이동거 사태 다른 사람 방해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니까 네. 눈에 보이는 그대들은 미리 이렇게 알아서 좀 네. 그만. 공주 쌤이랑 전미 이모랑 찬미 공주와 함께하는 조카 세월을 아니. 공주쌤이랑 정미 이모랑 찬미 공주와 함께하는 조카 세월을 아니 기다리며 함께해요 가제울 라디오와 공주쌤이랑 정미 이모랑 찬미 공주와 함께하는 조카 세월을 아니 풍주쌤이랑 정미 이모랑 찬미 공주와 함께하는 조카 세월을 아니 풍주쌤이랑 정미 이모랑 찬미 공주와 함께하는 조카 세월을 아니 가재율 라디오 세월호 추모 공개방송 우리 모두의 세월호 이야기 4월 29일 일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장소는 공식책방 신촌로 55-2라고 주소가 되어 있네요. 저희 가재울 라디오 프로그램을 하시는 DJ들이 저기 참석하시는데요. 작은 것이 아름답다 가재울 음악수다방 조카 세월을 아니팀 함께하는 방송인데요. 아마 방송이 편집돼서 올라올 때쯤 되면 공개방송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공개방송은 이미 끝났습니다. 잘 마쳤습니다. 찬미공주는 이미 스페인에 가 있고요. 찬미공주 없는 동안 저희들이 열심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애 전환기라고 얘기를 해요. 전환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네. 마칠게요. 네. 네. 잘 다녀오시고. 예, 모두 건강하시고. 멀리 가시죠. 멀리 가. 네, 이승환의 가만히 있으라를 듣고 왔습니다. 노래 어때요? 대박이죠? 네. 무서운 말이야. 무서운. 예, 그날 바다에 마지막 엔딩곡으로 네. 나왔던 노래가 슬프네. 노래 짱 좋아. 근데 부르고 싶진 않아. 근데 그래.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뭐 화나니까 만들어. 아 근데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너무 무서운 말인 것 네. 같아. 저번에 주간경향하고 인터뷰할 때 네. 내가 마지막에 그랬거든. 앞으로의 계획이 뭐예요? 그래서 기다릴 수밖에 없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바보. 그 얘기가 계속 남더라고요. 내가 왜 그 상황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을까. 다행히 인터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안 변한다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고 똑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요렇게 실마리라도 하나씩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부모님들이 행동하는 거에는 함께 참여하고 같이 목소리를 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 없는 거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되기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어떻게 해야 되죠? 정신 차려! 아니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우리 각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풍주쌤은? 잊지 않는다는 거? 잊지 않는다. 물론 계속 기다리기는 하겠지만 네. 그냥 마냥 앉아서만 기다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대도 아닌 팟캐스트 하는 것도 가만히 방에 앉아서 기다리지 않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올 꼬박꼬박 녹음은 하는 거죠, 저희. 4월은 행사가 많아서 네. 우리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서 방송은 못 했고 여기저기서 세월호에 관해서 많이 얘기하니까 세월호도 세월호고 4.3도 있고 뭐죠? 4월은 참 슬픈데 끝나는 반에 그 할머니 계시잖아요, 저희 그 회사 옆집. 네. 남자의 죄는 여자다. 4월 17일이었던 것 같아요. 나한테 꼭 해줄 말이 있다고. 화내지 말고 들어달라고. 세월호 얘기구나. 그 제 차에 세월호 리본 보셨나 봐요. 자기는 불교 믿는데 네. 보내는 게 있대요. 극락왕생 아이들을 보내라고. 왜 이렇게 갖고 있냐고. 원래 불교는 윤회가 아닌가요? 그랬더니 이것도 있는데 뭐 이것도 있다 그러면서 제발 좀 보내주라고. 화내지는 말고. 그날한테 또 엄청 술을 마셨잖아. 할머니 헤어지고. 난 진짜. 저희 할머님 돌아가셨을 때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남아있는 사람이 너무 울고 붙들고 있으면 훌륭히 여기 생을 마치고 극락을 가야 되는데 여기 계속 머문다고 하더라고요. 그 혼한테도 좋지가 않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거나 붙잡지 말고 보내주라고 스님이 저한테 하셨었는데 그 할머님 말씀도 아마 너무 아이들을 붙잡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말한 것 같긴 한데 내가 보기에는 속뜻은 그건 아닌 것 같아. 보기 싫은 거지 노란 리본이. 그리고 그날 이제 또 검은 옷을 입고 갔어요. 그냥 이렇게 검은 옷을 입고 다니고 화내지 말고 들으라고. 화 많이 냈구나 평소에. 검은 옷을 입고 다니니까 얼굴이 죽고 이렇게. 어머머. 신경 많이 써주시나 보다. 네. 최근에 그렇게 주위에서 세월호에 대해서 4월 16일이고 4주기를 맞아서 뭐 여러 군데서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주위에서 세월호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것도 알고 내가 세월호에 대해서 조금 그 민감하게 생각한다는 것도 아는 나를 많이 이해해주는 친구들도 이젠 그만할 때 되지 않았냐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어쩌면 박근혜의 부정선거와 이승만의 4.19를 사람들이 다시 상기시키면서 박근혜를 더 부정하게 될까 봐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을 다시 해봤어요. 네? 뭔 말이야? 뭔 얘기야? 시청광장이나 청계광장은 주말마다 촛불로 메꿔져 있었고요. 그런데 쑥 들어갔어요. 4월 16일 사고 하루 전에 남재중 국정원장의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있었고요. 4월 16일 하루 전날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을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 회원으로 임명했고요.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의 재난위기 상황관리팀장을 맡게 되어 있대요. 4월 16일 사고 하루 전날 선장 대신 1등 항해사가 선장 노릇을 해도 되도록 법이 개정됐고요. 4월 16일 사고 하루 전날 단원고와 계약된 선박이 오하나마호에서 세월호로 바뀌었고요. 오하마나호? 4월 16일 사고 하루 전 세월호에 승선하기로 한 서울 면목고등학교 학생들과의 계약이 취소됐어요. 세월호 정원이 921명이므로 두 학교 모두 이용이 가능했었는데 서울 면목고 학생들은 계약이 취소됐대요. 4월 16일 사고 하루 전날 세월호 선장이 갑자기 휴가로 교체되었고요. 4월 16일 사고 하루 전에 1등 항해사 신정훈이 입사했고요. 4월 16일 사고 하루 전 조기장이 입사했대요. 세월호 안전 담당하는 사람이죠. 4월 16일 사고 하루 전 짙은 밤안개 속에서 인천항을 출발하는 배는 오직 세월호뿐이었어요. 이날 출항 예정이었던 여객선은 모두 10척이었는데 모두 취소되고 세월호만 갔다고 하네요. 4월 16일 사고 하루 전 한미연합군사훈련 지역에 대한 국립해양조사원 항행경보가 있었고요. 4월 16일 사고 당일날 세월호 운항 항로에 사격훈련 항행경보가 발령이 됐대네. 경보가 발령이 되면은 그 주위에 오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렇겠죠. 예. 교감 선생님 복원된 휴대폰 카톡에 4월 15일 오후 6시 42분 안개로 못 갈 것 같다고 카톡에 써 있었는데 오후 7시 2분에는 교감은 취소를 원한다고 카톡에 떴었대요. 그리고 나서 9시에는 출발을 했죠. 그러니까 교감 선생님은 취소하려고 하셨던 거지. 굳이 출발을 했던 거. 세월호 7시간 최순실이 청와대로 올 때까지 박근혜가 잤다는 얘긴데 내 생각은 최순실이 들어올 때 검문은 안 했거든. 그러니까 같이 그냥 들어왔을 것 같아요. 잤긴 잤겠지만 청와대에서 잔 건 아니다. 네. 맞춰도 될까요 이제? 네. 네. 네. 찬미공주 잘 갔다 오시고요. 말 끝날 때마다 잘 갔다 오라 그래. 아, 추임새입니다. 추임새. 네, 네. 하는 팟캐스트 조카 세월을 아니 아직 28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요.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다시 4월 16일입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아픈 날의 하나, 4월 16일입니다. 그날 이후 4년이 흘렀습니다. 해마다 우리는 4월 16일을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합니다. 처음으로 정부가 주관해서 연결식과 추도식을 함께 모시면서 4년 동안 국민들께서 슬픔을 나누셨던 합동분향소를 닫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또 한 번 아픈 이별을 하는 날입니다. 4년 전 그날의 아픔을 누군들 잊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그 짧은 생을 그토록 허망하게 마친 250명의 학생들에게 미안합니다. 학생들에게는 배 안에 있으라고 안내하고는 자기는 속옷바람으로 탈출한 선장의 작태에 할 말을 잃습니다. 학생들을 구하려다 희생되신 선생님과 승무원들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304분의 희생자들께 죄인의 마음으로 명복을 빕니다. 인생에서 가장 참담한 애통을 겪으시는 부모님들과 가족을 찾지 못해서 보내지도 못하시는 미수습자 가족들께서는 쓰라린 세월 힘겹게 견뎌주셨습니다. 가족 여러분께 마음의 위로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려야 할 분도 많습니다. 그날 이후 생업을 미룬 채 구조와 수습을 도우신 진도의 어민들,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에 뛰어드신 잠수부들, 진도, 안산, 목포, 인천에서 무슨 일이든 도와주신 자원봉사자들과 늘 기도해 주신 종교인들, 전국에서 식재료와 생필품을 보내주신 기부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단식 중이시던 희생자 가족을 찾아 손을 잡아주신 프란치스코 교황님, 백목항 부근에 기억의 숲을 만들어주신 오드리 헵번 어린이 재단에도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특히 희생자 가족과 안산 시민 여러분,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부도덕한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생명과 안전에 대해 얼마나 박약한 의식과 체제와 역량을 갖고 있는지를 입증했습니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국민께 얼마나 큰 불행을 드리는지를 일깨웠습니다. 진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하고 거짓을 주장하는 짓이 얼마나 잔인한 범죄인지를 알게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날을 탓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과제를 확인하기 위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를 늘 기억하며 참사의 진실을 완전히 규명하고 그 교훈을 깊게 새기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본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는 곧 세월호를 세워서 선체수색을 재개합니다. 이번에는 양승진님, 박영인님, 남현철님, 권재근님과 그 아들 혁규군 등 미수습자 다섯 분이 가족들 품에 돌아오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침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와 선체조사위원회가 참사의 진실을 완전히 밝히는 데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주리라 믿습니다. 안산과 인천과 진도와 목포에서는 기억과 치유와 안전을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성심을 다해 돕겠습니다. 특히 안산시가 많은 것을 고려해서 부지를 결정한 4.16 생명안전공원이 기억과 치유와 안전의 상징 공간이자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명소로 조성되도록 정부가 안산시와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단원고 주변의 환경을 개선해서 학생과 주민들의 생활과 지역 경제를 돕도록 도시 재생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겠습니다. 단원고 학생들이 참사의 상처로 공부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이런 모든 사업들의 바람직한 추진을 위해 주민 여러분께서도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들뿐만 아니라 정부는 대한민국을 선진국 수준의 안전사회로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을 다듬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을 힘차고 꼼꼼하게 실천하겠습니다. 세월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 대한민국을 기필코 건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월호 가족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4월 16일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또 한 번 아픈 이별을 하는 날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세월호 희생자들을 우리 모두의 가슴에 담고 그날을 기억하면서 가족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장정을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십시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거듭 빕니다. 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마음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